9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8절부터 17절은 이제 다시 홍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부터 그 이하는 노아의 예언인데, 특별히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쓰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이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서도, 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이런 삶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겠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방주에서 나와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노아,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하고 비슷해요. 1절에 보면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건 있습니다. 아담과 노아의 시대에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지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 인간은 죽임, 도살, 육식 이런 것들을 이제는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채식을 했겠지만은, 과일이나 채소를 먹고 살았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제 육식을 허락을 하시고, 동물들은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라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도록 허용은 하셨지만 한 가지 금지 조항이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있는 것처럼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유는 5절에 설명하기를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피 흘림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서 피를 강조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금지 조항을 어기고 피째 먹음으로써 생명을 경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요구할 것이다. 이게 5절에 찾으리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라는 것이죠. 세 번이나 이 찾는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이제 죽인단 말이에요, 짐승을.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나 하면, 아, 내가 다른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허용을, 고기를 먹는 걸 허용을 하시면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는 있으나 생명에 대한 무제한의 권능을 너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너희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 학대라든지 또는 낙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 보존에 대한 언약을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노아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15절에 보면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과 피조물들, 생물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를, 무지개를 보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15절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또 16절 맨 마지막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한다 하는 말은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노아를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하셨다. 그 마찬가지입니다. 18절 이하에서 보여주는 것은 노아와 세 아들, 셈, 함, 그리고 야벳을 통해서 온 인류가 퍼지게 되었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있죠. 그것은 가나안이, 특별히 가나안의 아들인,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광야에서 처음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그들이 어찌 그렇게 타락한 그런 음란한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이제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것을 본 함이 보여준 행동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니 이게 무슨 문제가 그렇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창세기의 그 이 표현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것은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못된 그런 모습을 여기에 그런 뉘앙스를 불명예스럽고 그런 뉘앙스를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가 얼마나 음란한 문화였는가를 생각할 때 이게 무관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어서 24절에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게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아버지가 함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잘함에 상관없이 주어진 것 같이 또는 이런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을 노아가 저주했을 때 그것은 가나안에게서 그의 손자인 가나안에게서 아버지, 그 아버지 함의 그러한 어떤 성향과 모습들을 이 할아버지 인도아가 예견했을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함과는 대조적으로 셈 그리고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셈의 경우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셈의 후손들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농업을 시작했다 하는 말을 여기에 쓰고 있는데 포도나무 20절에 보면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이렇게 표현이 되나 하면 히브리 말로는 땅의 사람이 되었다. 땅의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 단순히 농부가 됐다 하는 것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의 삶을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인데 노아가 이제 넘어지게 되는 문제를 한 가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은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포도와 포도주에 대해서 긍정적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살폈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서원하는 사람, 나실인, 그리고 지도자로서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포도주 사용에 대한 절제를 성경이 경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아 사건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고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술 취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포도주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술 취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죠. 술 취함, 그 다음에 벌거벗은, 이것은 성적인 범죄와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방종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비일비재하게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일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 술 취함, 벌거벗음, 도덕적인 방종,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노아가 그러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죄의 속박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노아가 구세주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노아가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님,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죄의 사슬을 완벽하게 끊어낼 수 있는 분은 없다. 또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어저께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노아의 이 참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고 평생 순종하여 살았던 노아도 범죄함으로 넘어진다면 저희들은 얼마나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은혜를 받고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저희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 것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위와 아래에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둘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